손을 함께 해. 나의 감정대로 다 try to make you be my baby. 꾸밈 없이 다가가 you can feel the same tonight. Yeah. 천천히 올라가자 with me. 따뜻해지는 온도 yeah girl. 얼어붙은 맘이 다시 섞일 수 있게 눈을 맞춰 영원토록 난 꿈을 꿔 너와 함께 안아줘 더 감싸줘 너나 뜨거워 저도 떨어지지 마 분위기 감출 수는 없겠지 딱 찍힌 손틈 사이 더 미끄러워지고 있어 천천히 올라가자 with me 따뜻해지는 온도 yeah girl 얼어붙은 맘이 다시 섞일 수 있게